동화 한국어 버전 마법의 황소. 옛날에 작은 마을에 잭과 해리라는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농부는 정말 부유했습니다. 둘 다 큰 농장을 소유했고 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농부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들판에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둘 다 커다란 저택에 살았고 아주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잭과 해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많은 농부를 고용했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싶어. 나도 그래. 나는 실크로 만든 옷을 사고 싶어.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보석의 궁전을 만드는 건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야. 같은 마을에 몇 집 떨어진 곳에 토마스가 살았습니다. 토마스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소와 아주 작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안녕, 토마스. 이웃 마을에 사는 남자가 소를 판다는데 사고 싶어? 그러고 싶은데 지금 다른 소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네가 원한다면? 정말 배려심이 깊으시네요. 하지만 제가 당신의 돈으로 소를 산다고 해도 그 소는 어떻게 살아가죠? 제가 지금 두 마리의 소를 키울 자원도 없고 제가 매일 당신한테 돈을 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가 약해질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전 제가 가진 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토마스는 현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매일 그는 들판으로 나가 온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소와 같이 돌아와서 먹이를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해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잭과 해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토마스는 항상 행복한 걸까? 나도 그를 볼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해. 그는 큰 저택도 없고 큰 농장도 없는데 말이야. 그의 소 때문이라고 생각해. 해리, 그의 소가 우리 소 모두를 합쳐도 더 나은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의 유일한 소가 모든 들판을 갈아놓잖아? 나 좋은 생각이 있어. 그의 소를 사버리자. 그 다음 날 잭과 해리는 토마스에게 가서 그 자신의 소를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가 제가 가진 전부예요. 너에게 10개의 은동전을 줄 준비가 돼 있어. 이거 정말 최고의 값을 받게 되는 거야. 많은 소를 팔고 있잖아. 너는 두 마리를 살 수가 있어. 좋은 거래야, 토마스. 이게 어떻게 좋은 거래예요? 저는 건강한 소를 가지고 있고 먹이도 제가 잘 주고 돌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를 당신한테 팔고 나서 두 마리를 사면 어떻게 보살필 수 있겠어요? 제 소 안 팔아요. 제발 가주세요. 잭과 해리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떠났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거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 우리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데 말이야. 우리를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기 소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네. 강제로 소를 팔게 해야겠어. 잭과 해리는 토마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토마스의 농장으로 갔습니다. 친구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농장의 전부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다음날 토마스는 불이 났다는 소식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서둘러 가봤지만 모든 농작물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농작물.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며칠이 지나고 토마스가 저장해둔 모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토마스는 물론 그의 소도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되었어. 나는 생존할 수 있어도 소는 살지 못할 거야. 소를 팔 수밖에 없겠어. 소를 사는 누구이든 소를 잘 보살펴줄 거야. 토마스는 돈을 저금해 두었던 작은 유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집에서 떨어져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주머니에 모든 돈을 넣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숲으로 가는 도중에 토마스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소의 벨에다가 묶어 놓아야겠어. 만약 도둑이 오면 소는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지? 토마스는 주머니를 소의 벨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걷다가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쉬려고 했습니다. 헛간 밑에 소를 잠깐 두고 마실 물을 찾아서 걸어갔습니다. 헛간 근처에 지갑과 곡식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루한 날이네. 그가 헛간 아래에 서 있는 소를 보고 더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소가 주인을 보고 머리를 돌리자 목에서 은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에게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다가가자 소의 목에서 또 다른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뭐지? 마법의 손에? 주인은 소의 벨에 붙어있던 은동전 주머니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법의 소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소를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토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이게 당신의 소인가요? 네, 뭐가 잘못됐나요? 저한테 파실래요? 지금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요. 오, 당연하죠. 제가 근처 마을에 이 소를 팔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뭐지? 이게 마법의 소라는 걸 모르는 것 같네. 오, 운수 좋은 날이네. 오, 잘 됐네. 내가 자네에게 500개의 은동전을 줄 수가 있어. 이 거래 괜찮은가? 토마스는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500개의 은동전을 받고 떠났습니다. 소의 벨에 붙어있던 주머니의 돈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토마스는 집으로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잭과 해리를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가 불행해하며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녕, 토마스. 너 행복해 보이네. 네, 행복해요. 제가 관대한 신사에게 제 소를 팔았어요. 저에게 500개의 은동전을 지불하셨어요. 500개의 은동전을? 500개의 은동전을? 네, 이제 저는 더 큰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해서 시장에 팔려고 해요. 더 많은 소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자원이 있어서 보살핌이 가능해요. 제 소가 정말 저한테는 운이 좋았어요. 어쨌든 전 피곤해서 나중에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다른 한편 주인은 소의 벨에 붙어있던 토마스의 동전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가 마법의 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잭과 해리의 노력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토마스보다 더 부유했지만 그들은 더 작고 가난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 토마스는 너무 행복해하였습니다. 잭과 해리는 실망하여 머리를 푹 숙인 채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돈으로 많은 소와 아주 큰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갑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천천히 그의 열심히 일한 노력으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되었습니다.